김일성 경기장의 백두산 철새윈들의 현지 지도 사적비 길이 빛나라 김일성 경기장이요가 건립되었습니다. 29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체육성, 관계부문 일꾼들, 경의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백두산 설세윈들의 현지지도 사적비에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 경기장에는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체육문화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불멸의 헌신과 노고를 바치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적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